눈을 불어넣게 해줘. 네가 나를 맡을 수 있게. 한잔의 와인과 스테이크 너와 first date gentlemen I won't make mistakes 실수라는 것은 chance I won't take 네 마음을 뺏는 것은 like a piece of a cake 넌 날 보고 있지 거울을 통해서 화장을 고치는 척해 yeah, yeah. 그 남자도는 너를 지울 수가 없어 난 너를 위해 준비된 남자인데 My own day 나 시간을 만나도 참지 못하나